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에? 이제 알지? 뭐예요? 미움. 미움이 일반적인 거고. 우리 조금 성경적으로 대답하자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이해되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미움도 따지고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대요. 그렇죠? 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증. 사랑과 미움. 사랑하니까 미워. 사랑 안 하면은 뭐 관심이 없지. 뭐.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다.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응? 불신, 불신.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죠. 안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다르게 얘기해봐. 성경적으로 조금.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응? 두려움이,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을 불신앙으로 봐요. 불신앙. 그래서 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뭐가?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네가 날못 믿으니까 두려워한다. 아이들이 보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확 나죠, 그죠? 이노아가 저 안에서 난리를 치는데 지금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있잖아 지금, 그지? 혼자 있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혼내는 거 아니야? 노아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냥 막 날라다니 지금. 근데 엄마 아빠 있고 할머니 계시고 한데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 여기 율동공원에 가도요, 요만한 강아지가 요만한 게요, 큰게 지나면 사람 지나면 왜 그러 짖는지 몰라. 근데 그 보니까 주인이 막 짖으면서 지네 주인을 쳐다봐 이렇게. 막 짖으면서 쳐다보는 거야. 왜? 믿는다는 거지. 자기 주인이 있다 이거. 겁이 없어. 믿으면 겁이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날 믿어라. 예수님도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에? 두려움.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하는 걸 원하자. 믿음이 잘하는 걸 항상. 믿음이 잘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죠. 전에는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서 그냥 밥도 못 먹고 확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뭐 메뚜기처럼 그렇게 살 나였는데, 목사님, 오늘 그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전에 같진 않아요. 그것도 또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같진 않아요. 뭐가 잘한 거예요? 믿음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의미론적으로 보자면은 1년 내내 두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1년 내내. 뭐한 번은 또 넘어갔다 치는 또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심리학자가 인간의 본능은 두려움이다. 따져보니까 75가지나 있답니다. 이런 거는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저도 이런 얘기할 때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대략. 누가 얘기하기를, 심리학자들 얘기하기를 75가지다. 이 말은 뭐예요? 다양하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죠. 가난, 뭐, 질병. 우리가 육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어떤 형벌적 대가지 치름. 이런 것들. 가난, 질병, 이별, 죽음, 부도, 사건. 두렵죠. 이런 일이 닥치면요. 두려운 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뭐냐?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안 되는데. 이게 두려워. 살면서, 저건 남의 일이지. 남의 일이 우리 동정하고 안 됐다. 그런데 나한테만 이런 일 닥치면 안 돼. 이런 일들이 나한테 왔을 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날은 살지 않았지만은 우리 뭐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남의 일이 내일도 될 수 있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불이 많이 나네요, 요즘, 그죠? 목욕하러 갔다가 불에 타죠.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냥 불이 나.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그 주변에서 가족, 형제, 친지, 이웃도 얼마나 황당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실 그게 비일비재해요. 오늘도 여러분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시한폭탄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이와 같은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결책이. 해결책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겪어서 알아서 해. 성경 그게 없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하라 해놓고는 반드시 하라 해놓고는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왜? 성경 하나님 말씀. 어떤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믿어지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노출되어 살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도 있다.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를 문제 해결을 해줄 테니까 오늘 너희들 잘 듣고 나한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령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봅니다. 22절. 여기 다 나타난 거예요. 본문에.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강제 선생님이 잘 이게 읽어줬는데 본문이 나와서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오늘 주인공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제 잊지 마세요. 회당장은 직업. 이름이 뭐예요? 야이로. 회당장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하고 또 틀려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회당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당 예배 뭐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뭐 다 관여해요. 누굴 설교자로 세우고 누구 세우고 뭐 관리 다 하는 사람. 나름대로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이스라엘에서 종교사이니까 거기서는 회당장이 상당히 높아요. 10분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율법. 예수님과는 안 좋은 관계입니다. 왜?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서 회당장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회당장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쫓아나왔어요. 예수님 왔어요. 언제 왔느냐? 밤에 숨어서 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대낮에 쫓아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낮에 쫓아나왔다는 얘기는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쫓아왔으면 뭐냐? 회당장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한테 갔어? 그 사람이 저거 뭔가 잘못됐네? 회당장 측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루머에 막 스캔들로 휩싸일 수 있어요.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무시했어요. 나는 이제 회당장 측에 잘려도 좋아. 난 누가 뭐래도 좋아. 뭐냐? 절박한 이유가 생겼다는 얘기야. 절박한 이유가 생겼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 살면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뭐 가릴 게 없잖아요. 가릴 게.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 누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신분상의 모든 불이익, 자기 현실, 신분 이런 것 생각지도 못하고 급한 일이 생겼어. 그 급한 일이 뭐냐? 23절. 간곡하게 구하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린 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 급한 일이지. 이러니까 쫓아왔겠지. 이렇게 쫓아왔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적 있어요? 뭐 이런 거 없이 주님 앞에 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일. 정말 두려워하는 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은 적이 있느냐. 그럼 마음 상태를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게 꼭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좋은 것만 아. 좋은 것만이 아니야.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이로는 회당장이니 여기 직분에 잘리니 뭐니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애가 죽어가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가면은 죽어가는 내 딸이 고쳐진다.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 그러니까 뭐 다 집어냈든지 뭐 쫓아왔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마음으로 이런 마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있어야 되느냐. 결과가 너무 좋고. 야이로에게 두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두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안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둬 죽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두려움이죠.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려워요? 야이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 먼저 보낸다. 이것도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라고. 그보다 겁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막 쫓아왔다니까. 회당장의 신분 가지고 쫓아왔다니까. 높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쫓아나올 수 없는 율법 학자 바리새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야 돼. 구설수에. 결국 시달려가 자기 그냥 냅두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도 됐어.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 자기 자식이 앞에서 눈에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돈이 문제겠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돈이 문제겠냐? 신분이 문제겠냐? 뭐가 문제? 두려운 일이. 그래서 찾아왔어.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세상에서 참 하나님 우리 인격 그분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거 모르는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인격 독생자 하나님 우리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셔서 죽음의 구덩이로 내주셔서 십자가에다가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가슴 터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아니야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성경 보면 하나님도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시고 인격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질투도 하신다 이렇게 다 표현해요.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그걸 다 과정을 다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뭐 자녀 일이라면 막 나타나 뭐 죽어가는 일이라면 이렇게 쫓아오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주셨다. 이런 데까지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돼. 신앙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엄청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사실이자 어쨌든 그래서 쫓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야이로가 여신에게 나올 수 있었겠느냐.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전혀. 먹고 살만해. 나름 지위도 있어. 한번 회당장 영원한 회당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동기가 뭐였느냐.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조상대대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아니면 전도받아 나왔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예수님에게 어떤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감이 있고 예수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받고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 기대감. 이 야이로는 이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생기지 않냐고 바라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꼭 나쁜 건 아니다. 이 기회다. 어떤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내가 3대 4대째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누구의 전도를 위해 때문에 나왔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만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어?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예수님 능력을 체험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다 모든 걸 내게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예수님 만나는 거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만남의 체험이 있기 위해서 야이로의 경우에는 딸이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딸을 내가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네가 나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네 딸을 이용했다. 성경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문제는 내가 어쨌든 잘 살기 위해 딸하고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하고 원하고 내가 그래도 좀잘 살고 못 먹고 살기를 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 그 두려운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된다. 만나야.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있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런 일 당했을 때 우리가 해결점을 줄수 있잖아.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에게 인도해 줄 수가 있잖아. 그분을 소개를 해줄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가지고 꼭 나쁜 건 아니다. 하나님 백성 문제가 생기게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뭐가? 고난 문제가 변장된 축복이야. 변장했어. 알고 보니까 축복. 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렸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다고 그렇게 하면 다 들은 얘기예요. 지금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왔어. 딸의 문제 갖고 나왔어. 엎드렸어. 기도했어.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또 무슨 기도 있어? 철야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 있어 또? 산 기도도 하고. 했어. 간절하게 기도했어. 엄청 기도했어. 이 말은 뭐냐? 엄청 노력했어. 열심히 믿었어. 열심히 봉사했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신앙,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 본문 보니까. 그럼 예수님 이거 다 날마다 좋아져요? 예수 믿으니까 금방금방 막 좋아지고,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금방 승승장구하고, 금방금방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안될 때.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이 과정이 이런 게 있어.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게 응답의 과정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을. 자, 요셉의 꿈이 얼마나 컸어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내려갔지만은 거기서 아주 유력한 집안에 들어가게 돼서 그 집안에 총무가 됐어. 보디발 군대장관. 왕의 경호실장.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각해? 아,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거.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살아온 이 요셉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어디로 쫓겨나느냐?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억울한 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나한테 이거 요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아까 뭐라 했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요셉이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어떻게 감옥까지 가냐? 여러분, 억울한 일로 경찰에 불려가기만 해도 얼마나 신경 써요. 얼마나 막 그냥 마음이 어떻게 했어 그거 아주 그냥 살만 나겠어 그거? 원망색이 불평색이 흔히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국사범 왕에게 범죄한 사람만 잡아놓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살아서는 못 나온다 이런 곳이 절망. 요 절망, 요셉인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그냥 이쪽에 가나안에 있었으면 그래도 아버지도 있고 뭐 형들도 있었겠지. 믿는 구석이라도 있었겠지. 애굽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볼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힘대줄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말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거 생각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감옥에서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처럼 절망은 안 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해요. 요셉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사.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뭐랄까 신뢰,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했지 살아계시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감옥 같은 데 들어가 감옥. 인생의 종착역 끝. 깊은 좌절, 낙심, 절망. 그런데 우리는 감옥 같은 데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쯤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낙심하고 절망. 요셉은 우리랑 틀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것. 그 기 안에서도 막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 유신 막 달란트를 쓰는 거지. 우리 같으면 안 하지 거기서. 이런 데 떨어져서 뭘 해? 여기서조차도 뭐 이런 걸 뭘 하고 해? 하려면 벌써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나를 왜 감옥에? 깊은 절망인데 요새는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야. 야, 이제 감옥까지 온 것을 보면은 내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이 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지하까지 왔으니까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뭐만 남았어? 올라갈 일만 남았어.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데까지 가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저는 이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만들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지하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제가 아멘 되더라고. 내 스스로가 그냥 아멘.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보니 내도 나도 그렇지 우리 성도들 살 보니까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될 일만 남았구나. 왜? 겨울이 깊어갈수록 뭐가 다가와요? 봄이 오는 거야. 아, 우리 전 장로님 그걸 기도하셨네. 그렇게. 지금 춥죠? 봄이 가까이 오는 거야. 추우니까 여러분 가장 밤이 깊을 때 언제 가장 어두워요? 동틀녘이 어두워요. 동틀녘이. 새벽이 가장 추워요. 새벽이 더 아침 없는 어둡다는 가장 깊게 어둡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침이 새벽이 밝아온다. 밝아. 자, 밑에 빠졌을 때 회복시켜. 회복.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이길 수 있어요. 야이로가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런데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별 예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야이로의 뜻대로 안 돼가고 있어 지금.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 죽었. 와, 지금까지 고쳐주실 줄 알았어. 뭔가 될 줄 알았어.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해 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악화되어 버렸어. 돌이킬 수 없는 걸로 가는 거야. 죽었어. 막 야이로는 이 상황에서 막 미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아, 이 여러분 이게 이 병행 기질인데 뭐냐면 이거 이해하고 나중에 또 성경을 집에 가서 보세요. 쫓아왔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당장 신분 이런 것도 뭐 없어. 쫓아왔어. 살려달라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딴짓하고 계셔. 아니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 자기만 엎드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손을 막 대고 예수님은 자기한테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여인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하고. 야, 너가 누가 손을 댔느냐? 뭐 이렇게 묻고 그러면 야, 여인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뭐 이런. 와, 내 문제는 해결이 하나는 안 되는데 딴 게 문제가 막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안 돼. 희한해. 더 열심히 지금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 그런데 혈루병 여인이 그렇게도 바쁘겠지만 이 여인이 와가 예수님도 붙들고 안 놔주네. 막 그냥 예수님은 또 거기에다가 또 신경 쓰고 계셔. 폭이 터져 안 터져. 불길한 생각이 막 생기는 거야. 아니 시간이 막 가는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애 죽겠다.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기겠다. 아니 어떻게 되지? 이러니 막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문제는 해결을 해. 내 거는 안 돼. 안 되는데 사실이 되어버렸어. 불길한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 이러면 계세요?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고 대책은 없고 이번에 정말 둘러댈 말도 없고 이번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참 정말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응? 하나님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왔는데 아직도 뭔가 해결될 조짐 하나도 안 보이고 응답은 커녕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야이로가 지금 더해 야, 여러분, 아직 죽었어. 상태가 악화된 게 아니라 애가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죽었어. 세상이요. 이 불길한 생각 들고 이런 그 현실이 될 때 사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인물, 최악의 고난의 인물이 욥인데 욥도 그랬어요.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있죠. 인생이라.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엎드렸는데 아니 예수님 시간을 그냥 막 보내고 하더니 나는 분명 예수님 요거 요 시간까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고쳐주시고 해주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했는데 결과가 안 됐어요. 조금 나빠진 것도 아니야. 뭐 나빠지다가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끝났어. 죽었어. 여러분 어떻게 요즘 애들 말하죠. 멘붕이 왔다고. 멘붕.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까지 간 분은 그래도 언저리까지 갔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지점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게요.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 대부분 여기서요. 시험 들어요. 대부분 여기서요. 힘들어요. 대부분 여기서 낙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망할 대상을 찾지. 하나님도 찾고 목사도 찾고 원망할 때 부모도 찾고 병가고 싶은 나는 만큼 했는데 맞아? 할 만큼 했는데 안 됐다. 믿음이 뭐냐?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아멘. 성경이 그 믿음의 세계는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왜? 안 믿어지죠. 믿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거 믿어드려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말이에요. 해는 죽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이 말씀으로 병자도 일으키셨고 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고 이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야. 믿기만 해.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 네가 볼 때 상황이 끝났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땐 전혀 아니다. 나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네. 이게 신앙. 이게 신앙. 그 인간들은 어떠냐. 이런 상황 벌어지면요. 하는 게 뻔해. 38절. 회당장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지.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원한이 뭐지? 원한, 원한. 울며 통곡하면서 그냥 하나? 땅을 치면서 하면서 뭐 누구 그냥 뭐 하면서 응? 일을 하면서 하겠지, 일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 보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를 갈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이게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세요. 이겼어. 이겼어. 예수님은요. 그래서 죽었다는 건 인간 너희들 볼 때는 장례식이고 끝나고 울고 끝인데 예수님 시각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 이 문제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나는 이걸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랬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문제가 우리는 왜 문제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거 죽은 건 완전히 틀리죠. 이 믿음의 단련 훈련이에요. 잔다는 건 뭐야? 잔다는 건 다시 죽었다는 건 뭐야? 절대로 절대로 안 돼. 잔다는 건 뭐야? 희망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죽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이 차이야. 지금 왜 여러분이 어려워? 절망하고 있어.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례식 합시다. 울면서 원망하고 이를 갈고 다시는 내가 주님 예수라는 사람 나가겠다. 다시는 기도 안 하고 장례식이. 그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느냐 너희들.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깨울게. 자는 거야. 문제 왜 끝났다 그래. 뭐 해봐도 끝났다고 그러죠.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만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요? 이 완악합니다. 인간들이 40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게 인간. 이게 인간. 제가 여러분들이 막 아멘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만 여러분들 생뚱하게 들으면 제가 얼마나 여기서 힘들겠어. 그래도 아멘 해주시니까 아멘 해주시니까 아멘 해주시니까 비웃지는 않았죠. 왜? 죽음의 세력 절망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이래요. 이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웃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만 되어지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지 뭐. 뭐가 있겠어 이제 더 끝나는 거. 더 끝났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죽을 일만 생겨. 그러나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을 일에서 살 길이 생긴다. 이건 믿음이에요. 놀라운 사실을 모르게 이렇게 비웃는 그들 앞에서요. 꼭 그래. 증거가 나타나. 그들 눈에서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 시대에 내일이면은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어려움들이 완전히 종식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의 축복, 은혜의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군대 장관 하나가 하늘에다가 구멍을 낸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는 보지만 입으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두려운 얘기다. 믿음만 있으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기도 하고 누리기도 할 텐데 안 된다 하죠. 자, 비웃는 그들 앞에서 이런 일이 결론입니다. 41절에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닌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 놀라거늘 주목해봐요. 아까는 비웃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워. 할렐루야. 저는 비웃었어요. 놀라워. 이거 볼 줄 알아요. 조금 전까지는 야이로의 집에 깊게 들어온 죽음의 그림자, 드리움 그림자.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야, 우리 다 죽자. 뭐 이런 쪽의 조금 전까지 생각이 달리다고 하면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 완전히 변화가 됐다. 반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 변화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불행이 물러갔어요. 이제. 행복이 찾아왔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야. 이거 안 믿고 이거 못 믿고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교회 못 나오지. 못 나와. 그래 주님 말씀하세요. 죽을 환경이 아니라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나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조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조금 더 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 주님 이렇게까지 절망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사람들이 날 비웃습니다. 네가 뭐 그러고 교회 다니고 네가 그러고 교회 봉사하고 네가 그렇게 누가 했다고? 야, 그 시간에 뭘 더 하지? 노력 더 하지? 그 시간에 돈 더 벌지? 절 비웃습니다. 왜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문제를 왜 이렇게 키웠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내가 해결해 주면 더 큰 기적 아니냐. 아멘. 나는 이걸 너를 그런 정도 참고 인내해서 너 잔잔하게 체험하지 말고 이게 네가 잘했는지 돈으로 해결한 건지 다른 사람 도와서 해결한 건지 다 치우고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걸로 그 해결이 됐다라고 네가 그걸 체험하면은 너 앞으로 나가지고 얼마나 나 증거하고 내일 하겠느냐. 아멘. 누나 결론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이 좀 일찍만 해주셨으면 살았을 텐데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여기 회답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받기만 해. 아멘.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 이런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살고 싶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직면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막다른 골목까지 온 거라고. 막다른 여기서 기사회생이 하는 거야. 어떻게만 하면은 어떤 기적을 주님께서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만 하면 두려워 말고 이렇게만 해.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살 거예요? 믿고 살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 결과는 하늘과 땅이죠. 두려워하면 장례식 끝났어. 믿기만 하면은 다시 살아나게. 살 길이 생겼어요. 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싶으셔서 몰고 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두려움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낙심만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란 회복이 아니라 그 병이 고쳐지잖아. 병은 고쳐지는 것은 물론이고 죽었다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체험,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난 그 체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심어린 하나님의 연출,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살아간다는 것. 기쁨, 희열, 감사. 믿어드리기만 합시다, 여러분. 믿어드리기만 합시다.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